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도세 점하여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와 산하 조직들에서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진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8일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와 길림지구협회 일꾼들,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와 길림육문중학교 일꾼들이 참가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일꾼들과 련영지구협회 성원들은 중국 심양 주재의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입상하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7일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베이징시에서 살고 있는 조선 국민들은 중국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